저바다 노을바다 숨죽인 바다 낯세게 구름은 얼굴 가렸네 노을이여 노을이여 물 새던 날개 접었네 검은 바다 유기 바다 은색의 구름은 눈부시어라 생명이여 생명이여 물결에 달빛 쏟아지 바다 은색의 구름